웃으며 그댈 보냈어. 이제 아팠지만 다신 돌아보지 마. 상처뿐인 나를 잊어줘. 가지 말라고, 오 가지 말라고 울면서 그댈 보냈어. 점점 멀어져가는 그댈 볼 수 없어서 애써 외면하는 내가 미워서. 가슴에 묻는 사람이 그대라면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줘요. 나 같은 사람은 믿고 행복하게 살아줘. 그대 눈물 먼저 나는 사람, 내가 미워할 수 없는 사람, 아플 이별보다 더 그리운 사람, 내 가슴보다 아픈 사람, 내가 사랑했던 단 한 사람. 살아가줘요. 나 같은 사람은 있고